없이 나는 외로운 놈. 누가 봐도 나는 외로운 놈. 한때 너란 사람을 만나서 그땐 정말 행운이었던 놈. Lonely lonely day 외로워도 난 너만을 기다린다.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널 사랑해. 여전히 아직 널 사랑한다. 네가 내 마지막인 것처럼 널 사랑해. 여전히 아직 널 기다린다. 지게 외롭다. 네가 미치게 그립다. 가슴 아파도 너만이 전부인 난 외로운 너. 나는 네가 미치게 그리운 너. 네 사랑이 여전히 그리운 너.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와도 지금까지 너만 바라보는 너. Lonely lonely day 외로워도 난 너만을 기다린다.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널 사랑해. 여전히 아직 널 사랑한다. 네가 내 Sara!